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창건 67세에 즈음하여 9일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은 창건 후 지난 60년간 간관부장 투쟁을 벌려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했으며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민족적 화목을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과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